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남자들의 마음 원할 땐 언제고 다 주니 이젠 떠난대 이런 적 처음이라고 너는 특별하다는 그 말을 믿었어 내겐 행복이었어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싫어졌다고 눈치가 없는 넌 늘 부채기만 했어 너를 욕하면서도 많이 그리울 거야 사랑이 전부인 나는 여자이니까 모든 걸 쉽게 다 주면 금방 실증 내는 게 남자라 들었어 들린 말 같지 않아 다시는 속지 않으리 마음 먹어보지만 또다시 사랑에 무너지는 게 여자야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싫어졌다고 눈치가 없는 넌 늘 부채기만 했어 너를 욕하면서도 많이 그리울 거야 사랑이 전부인 나는 여자이니까 잊어버리면 어떡해? 난 이렇게 힘든데